8 UBS. Dongsim Chakki Project. 안녕하세요. 3월 20일 동심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개강한 지 4주차. 저는 이제서야 슬슬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이 떠지지 않던 아침 9시 기상도 이제는 거뜬하게 해낸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한강이나 서울숲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생각이 많아지거나 힐링하고 싶을 때 그곳에 방문하곤 합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학교 마치고 집콕하지 마시고 꼭 밖에 나가서 지금 이 날씨를 만끽해보아요. 자, 그래서 오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했냐면요. 한 소녀가 탑안에 갇혀 강제적으로 은둔 생활을 하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 소녀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들 감이 오셨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다시 만나요. 앤디 무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 7 a.m. the usual morning line up. Start on the chores and sweep till the floor's all clean. Polish and wax, do laundry and mop and shine up. Sweep again and by then it's like 7:15 and so I'll wait up.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5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오늘의 영화 라푼젤. 원제는 탱글드로 얽혀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라푼젤의 머리를 묘사한 제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푼젤의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옛날 옛적, 태양에서 신비한 힘을 가진 조각 하나가 땅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젊음을 재생하는 전설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마녀고델이 우연히 발견하고 치유의 노래를 부르면 빛을 내어 자신을 젊어지게 해주는 꽃의 힘으로 몇백 년 동안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한편 코로나 왕국의 왕비가 임신 중 몹시 아프게 되자 전설의 꽃에 관한 소문을 들은 왕은 꽃을 찾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병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어 며칠간 샅샅이 수색한 끝에 꽃을 발견하고 말죠. 사실 고델은 바구니로 꽃을 숨기고 도망치려다 등불로 이를 쳐버려 꽃이 병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결국 왕비는 그 꽃을 달인 물을 마시고 병이 낫게 되고 금발을 가진 공주 라푼젤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젊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녀 고델은 밤중에 왕국에 침입하여 아기 라푼젤을 찾고 노래를 부르면 머리가 그 꽃처럼 빛나며 다시 젊음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라푼젤의 머리를 자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잘린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변해 원래 능력을 잃고 말죠. 여기서 마녀 고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젊음에 눈이 멀었던 그녀는 결국 어린 라푼젤을 납치했고 아무도 모르는 탑에 가둔 후 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직접 돌보기 시작합니다. 없어진 공주를 찾기 위해 왕국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들키지 않기 위해 고델은 라푼젤을 탑 안에 가둡니다. 라푼젤이 밖에 나간다면 이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강박을 느끼죠. 따라서 라푼젤에게 바깥 세상은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며 절대 탑 밖을 나가지 말라고 평생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줍니다. 왕과 왕비, 백성들은 잃어버린 공주를 기억하기 위해 라푼젤의 생일마다 수많은 등불을 하늘로 올려보내는데요. 어린 라푼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생일날만 되면 저 멀리서 떠오르는 불빛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저 불빛을 직접 보겠노라 다짐합니다. 맨디 무어의 I See the Light. Watching from the windows All those years outside looking in All that time Never even knowing just how blind I've been Now I'm here blinking in the starlight Now I'm here suddenly I see Now 근데 여러분, 라푼젤 영화 제목이 왜 탱글대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영어로 표기할 때도 그냥 라푼젤이었으면 알아듣기 쉽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 저도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사실 디즈니도 처음에는 라푼젤로 제목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주와 개구리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보이자 그저 소녀들에게 먹힐 제목으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여 영화를 만드는 동안 제목을 다소 중성적인 느낌인 탱글드로 고쳤다고 해요. 이는 헝클어진 혹은 복잡한 뒤얽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라푼젤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생뚱맞은 제목인 듯 싶었지만 실제로 탱글드라는 표현은 머리가 헝클어졌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작중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라푼젤의 머리카락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라푼젤을 따라 머리카락도 함께 움직이고 밧줄처럼 물건이나 사람을 휘감기도 하며 도망치는 장면에선 머리카락을 가슴팍에 끌어모아 안고 달리기도 하죠. 고델에게 속은 채 탑안에 꽁꽁 틀어박혀 살아가는 라푼젤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며 남자 주인공인 유진이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엉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적절한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니 브라운의 If I Die. 가만히 사진 초벌보다 내려놓네 네가 함께한 기억은 수많은데 너가 추억할 만한 게 있을까 난 싶은 거야 배불러서 못 먹었던 컵케이크 주말에 자느라 못 나갔던 선데이 매정한 시간이 자꾸 회방 놓을 때 난 멈추고 싶어서 진심으로 말한 된 거야 이 세상을 사주고 싶던 내겐 장미란 게 너무 시시했어 그 시시하던 것들이 내겐 사주려던 세상보다 컸었겠지 She is like mo Yes, 게임들다 말했고 넌 힘듦을 짊어지고 있어 right. 내일 내가 방에 없대도 넌 쓸까 아닌 눈물이 날 감기 If I die tomorrow it'd be a holiday 너에게 마지막으로 몰래 나의 존재를 내가 널 웃게 했을까 아니면 걱정거리 중 하나일까 지금 If I die tomorrow it'd be a holiday I'm in my young nigga you was in my dream again I'm a night tired and I'm a kill nigga you get you my dream처럼 지나치어 때 너의 관한 건 나쁜 것만 아니게 괜히 상상해 봤어 이런 말로 그대의 슬픔이 다 담아지진 않아 마저 다만 내가 너에게 새벽마다 했던 말은 전부 진심이니까 너는 이런 것만 알아줘 자본론으로 넘어가 볼게 너에겐 어떤 걸까 나의 존재 이런 말이 어렵다면 okay 내가 죽을 때 너가 울까 웃을까 궁금해 If I die tomorrow it'd be a holiday 그날이 너에게는 어떤 날인지 말해줄래 If I die tomorrow it'd be a holiday 너에게 마지막으로 몰래 나의 존재를 내가 널 웃게 했을까 아니면 걱정거리 중 하나일까 지금 If I die tomorrow Far away. 다음으로는 제가 라푼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 파스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라푼젤의 귀여운 애완 카멜레온인데요. 성별은 수컷으로 꽤 똑똑하고 라푼젤과 늘 붙어다닙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라 주로 라푼젤의 어깨 위에서 생활하죠. 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라푼젤의 상황으로 봐서 아마도 자기 스스로 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만 고델은 파스칼이 들어온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델이 들어올 때마다 주변 환경이나 그림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몸 색깔을 바꾸어 숨기 때문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라푼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둘이 티키타카하는 장면도 너무 귀엽습니다. 영화를 볼 때 파스칼과 라푼젤의 케미 집중해서 봐주세요. Oh, yeah. Oh, 태연의 Y. 닿는 대로 이끌리는 시선을 뺏겨버린 대로 가볍게 걸어갈 낯선 곳을 그리다 또 결국엔 어쩐 난 긴 한숨에 멈춰 Why, why 돌아서 또 난 Why, why 꿈만 가득해 지금 떠난다면 Good, good, good yeah. 만나게 다 모든 건 Dream, dream라푼젤 작품의 주제는 꿈에 대한 열망. 작중 등장인물들은 강렬하게 열망하는 꿈이 있다면 인간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푼젤은 등불을 보고 싶다는 꿈 하나로 18년을 탑 안에서 벼터왔으며 유지는 자신의 새로운 꿈인 라푼젤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려 했죠. 물론 라푼젤 또한 유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등불 장면 직전 라푼젤이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자 유진은 새로운 꿈을 찾으면 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생이란 꿈을 쫓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쇠기 계량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Okay. listen. 친구들이 말해 좋을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았어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민낯일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 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희는 말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ve been living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점서져만 나만 아네. Yeah. 집착하는 이젠 넘치. 집 근처도 얼씨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난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이렇게 오늘의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는데요. 라푼젤은 OST로도 정말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아직까지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여 듣고 있답니다. 살랑살랑한 봄바람과 정말 찰떡인 노래 같아요. 이렇게 영화 줄거리에 더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더욱 신나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